김일성 종합대학 역사학부의 학술 집단이 최근 고구려에 통합된 조선 후국의 소금 생산 유적을 발굴하고 고증했습니다. 새로 발굴한 소금 생산 유적은 남포시 온천군 원읍 노동자구 소재지에서 북동쪽으로 약 3km 정도 떨어진 원읍 협동농장의 논판 가운데에 있는 흙둔덕들에서 발견됐습니다. 이번 발굴에서 소금 생산과 관련된 5개의 돌 시설물들을 찾아내고 연구 사업을 심화시켜 그 중에 하나가 고구려에 통합된 조선 후국의 소금 생산 유적이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해명했습니다. 조선 후국의 소금 생산 유적이 발굴됨으로써 조선에서 소금 생산 기술이 1세기 내지 2세기 경에 비교적 높은 수준에서 발전했으며 그것이 고구려에 이어졌다는 사실을 새롭게 확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